동화 한국어 버전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옛날 옛날에 하멜른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독일의 어느 강가에 세워져 있었죠.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약 50년 전에 사람들은 하멜른을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길 위에서나 집 밖에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도시의 시장도 이 상황을 무시했어요. 결국 도시는 쥐들로 가득 찼어요. 하멜른 사람들은 쥐가 퍼뜨리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도시 어디에서든 쥐들이 있었죠. 요람에 누운 아기를 깨물고 그릇에 담은 치즈를 먹고 절인 생선이 담긴 상자를 열곤 했죠. 신발과 모자 안에 집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회의실에도 들어가 찍찍거리며 비명을 질러 대화를 망쳐놓았어요. 저리가! 시민들은 모두 시장님에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쥐를 없애라! 쥐를 없애라! 쥐를 없애라! 쥐를 없애라! 시장은 군중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시장님, 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끌어내리겠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 거예요. 시간을 좀 주시오. 시장의 말에 사람들은 설득되었어요. 시장은 의회와 회의 시간을 잡았지요. 기나긴 논의와 시시각각 벌어진 토론 후에도 그들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시오.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낯선 남자였어요. 그는 반은 빨갛고 반은 노란 괴상한 긴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는 마르고 키가 컸어요. 손가락은 피리를 연주하는 듯 실룩실룩 참을성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당신은 막 서커스단에서 도망쳐 나왔나 봐요. 모두들 웃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피리 부는 사나이라 부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불러모으는 비밀의 주술을 가지고 있지요. 기어다니거나 헤엄치거나 뛰거나 걷는 어떤 생물이건 간에 말입니다. 저는 이 주술을 해로운 생물에게 씁니다. 두더지, 두꺼비, 도롱뇽, 독사, 그리고 쥐! 쥐? 쥐를 불러모을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어떻게 당신을 믿소? 아프리카 마을 사람들을 각다귀 무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지요. 아시아에서는 흡혈박쥐에게서 사람들을 구했고요. 나는 사람들을 구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좋소. 당신의 주술로 우리를 쥐로부터 해방시켜주시오. 물론이죠, 시장님.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천길도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시장의 결정을 승인했어요. 이제 일을 시작해도 좋소. 피리 부는 사나이는 곧장 거리로 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조용히 피리를 꺼내어 날카로운 새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마법처럼 쥐들은 갉아먹던 음식을 내버려둔 채 모두 집 밖으로, 신발과 모자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회색 쥐, 하얀 쥐, 갈색 쥐 모두들 길거리로 달려나왔어요. 쥐들은 모두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강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도시를 가로질러 행진했어요. 하멜른 사람들은 눈과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장면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물속에 있는 바위 위로 뛰어올라 그 위에서 피리를 불었어요. 쥐들은 맹목적으로 강에 뛰어들더니 빠져 죽었죠. 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례차례 강으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곧 강변에는 쥐가 한 마리도 없었죠. 하멜른은 쥐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야호! 쥐가 하나도 없구나! 쥐가 하나도 없어! 야호! 피리 부는 사나이는 보상을 받으러 시장에게로 갔어요. 일을 끝냈으니 이제 시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시간입니다. 대가를 주십시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소. 하지만 고작 2시간가량 일하고 천길더라. 그만한 가치는 없지. 그것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을 만한 큰 돈이요. 시장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겁니다. 100길더를 주겠소. 그것도 일상적인 금액보다는 많은 것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너 같은 멍청한 피리 부는 사내가 이 도시에 해를 끼치게 할 수는 없지. 이 돌을 가져가던가 아님 도시를 떠나거라. 피리 부는 사나이는 홀을 떠났어요. 그는 길거리로 나와 피리를 다시 꺼냈죠. 피리를 입에 물고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노래였어요. 한 명씩 차례로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며 피리 부는 사나이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를 따라갔어요. 아이들의 부모와 보호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의 노래는 아이들을 멍하게 만들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강의 다리를 건너 걸었고 산을 향해 행진했죠. 산기슭에 도착하자 기이하게 생긴 산의 입구가 열렸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들의 뒤로 문은 굳게 닫혔지. 입구 밖에 남은 유일한 아이는 문이 닫히기 전에 입구에 도착하지 못한 절름발이 소년이었어요. 노래가 멈추자 사람들이 산으로 달려왔어요. 그들은 산 근처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 물었죠. 모두 입구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입구가 닫혔어요. 하지만 왜 너희들은 그 남자를 따라갔니? 그 노래가 초콜릿이랑 쿠키랑 케이크가 나무에서 자란다는 멋진 곳으로 데려가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심지어 저에게는 제 발로 어디든 뛰어다닐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보니 이 산 앞에 제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슬픔을 느끼고 아이들을 위해 울기 시작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 얘야, 돌아오너라, 돌아와. 그들은 시장을 불러 이 모든 일에 대해 비난했어요. 나도 내 아이를 잃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줄 천길도를 가져왔소. 제발 우리의 아이들을 돌려주시오. 어디에 있던지 제발 돌아와 주시오. 놀랍게도 피리 부는 사나이가 산 뒤쪽에서부터 걸어 나왔어요. 그를 보자 모두들 안도했죠. 오, 다시 돌아와서 기쁘군요.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 아이들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면 아이들은 모두 돌아갈 겁니다. 시장이 그에게 천길더를 주자 곧바로 입구가 산에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뛰어나와 부모님을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할머니. 피리 부는 양반, 이 도시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오. 우리를 쥐로부터 구하고 아이들을 돌려주어 고맙소. 앞으로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겠소. 당신들은 모두 아이들을 잃을 것이고 쥐도 다시 돌아올 거요. 왜요? 뭐라고요? 말하고? 네. 당신들의 도시는 정말 더러워서 쥐나 곤충 같은 해충을 끌어들이죠. 해충들은 도시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곧 아이들은 아프게 될 겁니다. 아이들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도시의 시장인 내가 책임지고 이 도시를 깨끗이 하겠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만 버리고 쥐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이 도시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도시를 떠났고 하멜레는 50년 전에 그랬듯 깨끗한 도시가 되었답니다.